얼마 전 러시아의 인터넷 신문 스푸트니크가 우리 시계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인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 발사를 평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. 신문은 그래서 이제는 조선반도에서 긴장 격화를 더 이상 고조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진행된 시험 발사는 조선이 자국에 대한 압력에 충분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.